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이제 8월도 다 지나가네요. 아, 정오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나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셨어요. 예,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네요.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예, 예.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시려는지요? 오늘은 좀 보리뱅이, 뭐 보리뱅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 보리뱅이 한국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 네. 아, 오늘 소개해 주실 나무는 보리뱅이라고 하셨어요. 발음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예, 보리뱅이. 예. 어떤 나물인지요? 예. 하여튼 이름이 재밌죠? 네. 예. 근데 사실은 영어 이름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예, 영어 이름은 예. 그 리플워트라고 하거든요. 예. 리플워트. 네. 웃으시는 예.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예. 뭐, 젖꼭지풀이다 이렇게 네. 할 수 있겠는데 네. 젖꼭지라는 니풀에 풀, 초목을 뜻하는 네. 워트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서 생긴 이름입니다. 네. 뭐 한국에서도 사실은 어떤 식물 이름은 좀 민망한 이름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늘 생각할 때, 야, 며느리 미식계라고 하는 풀이 있거든요. 저는 갑자기 시어머니 미식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시어머니는 며느리 미식계라고 생각하고, 네. 또 며느리는 예. 시어머니 미식계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럴 수 있나 봅니다. 예. 아무튼, 그, 고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으면 네. 서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 며느리 미식계는 이렇게 이파리가 손바닥보다 조금 작아요. 예. 네, 그렇게 생겼는데 네. 굉장히 가칠가칠한 가시가 많이 나 있거든요. 네. 얼마나 고부간의 갈등이 많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예. 또 시어머니가 예. 아, 며느리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예. 아유 이거 미식계를 써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게요. 좀 예. 요즘은 뭐 그런 시어머니 그런 며느리 없겠죠 그렇죠? 그럼요. 예. 요즘은 이제 며느리도 딸처럼 사랑하는 그 시어머니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며느리도 또 시어머니를 향해서 엄마, 엄마 이렇게 예. 어머니보다 아예 네. 엄마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네. 아, 며느리들도 보았습니다. 아무튼 예. 뭐 서로 잘하면은 그렇죠.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저도 어렸을 때 이 네. 며느리 식기 미식계라고 하는 예. 이름을 보고 예. 야, 참 거시기하다. 예. 이 풀은 왜 자기에게 이런 이름표를 달아주었나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니플워트도 사실은 예. 마찬가지예요. 예. 이 키위 중에 예. 그 타우랑가에 사시는 그 줄리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네. 예.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 자연 그 식물 그 음식 예. 연구하시고 네.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네. 그분도 이제 이 니플워트를 소개하면서 예. 누구나 네. 이 식물에 대한 이 풀에 대한 이름을 예. 바꾸는 것에 예. 동의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예, 영어 이름이 니플워트 이렇게 젖 꼭지풀이라고 한 데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 꽃이 노란 꽃이 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씨앗이 맺히면은, 예. 씨앗 그 시방 모양, 캡슐 모양이 네. 꼭 젖꼭지를 이렇게 닮았다라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두 번째는 이 풀이, 예. 예. 뭐 저는 남자여서 잘 모르겠는데 예. 여자분들은 젖꼭지에 뭐 염증이 생긴다든가 예. 젖꼭지가 좀 갈라진다든가 예. 이런 상처가 생길 때에 네. 이 풀이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네. 사실은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 그보다도 저는 이제 이 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네.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도 아주 친근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마오리들은 네. 8월부터 9월까지를 특정적으로 부르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예. 예. 마후루라고 하는 네. 단어인데 네. 예, 마오리들은 왜 8월부터 9월까지를 달리 불렀을까? 네. 뭐 four season 이렇게 뭐 그런 것 말고 네. 특히 8월하고 9월 두 달을 네. 만 가리키는 그 네. 특징적인 단어 네. 마후루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마오리들도 겨울을 막 지나면서 이 새롭게 도단하는 풀들이 네. 그들의 어떤 먹을거리에 네. 좋은 식재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이름으로 보리뱅이라고 했잖아요. 예. 사실은 보리뱅이라는 그 이름도 예. 보릿고개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게 해준 예. 그런 풀이기 때문에 예. 보리뱅이 예.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마오리들이 이제 긴 겨울을 지나고 네.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네. 마우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예. 그때는 그 시기 예, 그 예. 시기에는 예. 이렇게 새롭게 돋아나는 풀들을 네. 많이 이렇게 찾고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면 참 사람 사는 모습은 어디나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예. 예. 예. 참 재미있고 의미있게 시작을 했는데요. 보리뱅이 이름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뉴질랜드의 흔한 나물인가요? 예. 그리고 생김새의 특징 좀 말씀해 주시면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보리뱅이는 뭐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흔한 나물이고 네. 뉴질랜드에서도 아주 흔한 나물입니다. 네. 뭐 처음 보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하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예. 그 집 뒤뜰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예. 또 텃밭에서도 많이 나고 네. 또 집 뭐 가든 가장자리 같은데 네. 이런데 많이 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담장 밑에도 나고 또 뭐 집하고 경계석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귀퉁이에도 나고 네. 또 풀숲에도 나고 네. 들에 나가면 뭐 어떤 파크의 가장자리라든가 예. 나무 밑에 풀숲에 네. 네. 이런데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 약간 그늘진 곳을 좋아해요. 예. 모양새는 처음에 날 때는 조금 작은 민들레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네. 조금 더 크면은 열무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씹어보면 꼭 열무 맛 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거 열무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열무가 아니고 바로 이제 이 보리뱅이 예. 니틀워트인데 네. 이거를 이제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네. 한 포기 한 포기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 군락을 이루면서 네. 자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락지 하나를 만나면은 예. 그 자리에서 이제 한 끼 나물은 충분히 아이고. 뜯을 수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네. 이 보리뱅이를 뜯을 때 네. 정말 뿌리를 상하지 않게 네. 처음에 올라왔을 때 네. 그 순만 네. 대만 똑 잘라내는 것이 좋아요. 아, 그러면 계속 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 날 때, 네. 대가 올라오기 전에 좀 뜯지 말고, 네, 조금. 대가 조금 올라왔을 때, 예. 그때 끊어주면은, 예. 어떤 효과가 있냐면, 왜 쑥갓도 예. 대가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은, 예. 대를 잘라주면은, 네. 옆에서 네. 곁가지들이 또 나죠. 다시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쑥갓을 한 포기를 가지고, 예. 뭐, 진짜 다른 집에서 뭐, 20포기, 30포기 이상으로 키운 네. 것처럼 많이 먹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 식물의 네. 특징을 잘 예. 알아서, 예. 대를 조금 이렇게 잘라주면, 네. 금방 이렇게 새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 보리뱅이도 네.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한번 잘라주면, 나중에는 한, 최소한 열, 이렇게 포기 정도로 네, 이렇게 네. 많이 네. 새순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얻을 수 있지 한 포기에서도 예.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리뱅이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고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그 뭐 제가 영양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안 하고 네. 사실 잘 모르는데 예. 그 서양 사람들은 이 네. 보리뱅이를 모유를 먹이는 그 엄마들에게 예, 예.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얘기를 해요. 예. 아까도 이제 그. 영어 이름이 니플 워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는 그 이름하고 네. 또 이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하고는 네. 같이 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보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뭐 간질환 계통 예. 이런데 또 이뇨 작용 또 예. 염증 치료를 하는데 네. 이 보리뱅이를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한국 분들은 이것을 뭐 보릿고개를 넘길 때에 네. 중요한 식재료이기도 했지만 예. 중요한 또 약으로서의 예. 약용식물로서도 예. 많이 또 이용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럼 맛은 어떠하고 또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봄이 되면은 이 보리뱅이 나무를 자주 먹는데요. 예. 맛이 네. 그 데쳐도 아삭아삭 아니 식감이 참 좋습니다. 예. 제가 가끔 이제 교회에 예. 나무를 이렇게 몇 번 묻혀간 네.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름도 모르고 먹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정말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전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우리 이제 저한테 나무를 배우셨던 분은 예. 이제 처음에는 이름을 모르니까 예. 또 이름을 가르쳐도 잘 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드셔보시고 예. 나니까 아삭아삭하니 맛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예. 이걸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예. 아삭이 풀이다 이렇게 이름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예. 붙였다고 하는데 예. 뭐 그것도 참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맛은 굉장히 예. 순해요. 네. 순하고 어떤 특징적인 그런 향은 예.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사실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나물 이렇게 주면은 아우 향이 너무 독해요. 향이 저한테 안 맞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보리뱅이는 예. 그렇게 그다지 향이 예. 특징적인 것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 누구나 다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예, 있다고 봅니다. 네. 살짝 데쳐서 네. 뭐 취향에 맞는 그런 양념으로 무치면 좋겠습니다. 예. 이 나물은 정말 어떤 양념 재료를 써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겠네요. 뭐 향도 예. 강하지 않고요. 예, 예. 예, 예. 뭐 고추장으로 무쳐도 좋고 예. 된장으로도 무쳐도 네. 뭐 소금만으로 네. 그러면 담백하죠. 네. 간장으로 무쳐도 좋고 네. 이렇게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된장국을 끓여도 좋고 네. 또 시금치처럼 네. 김밥 재료로도 네. 써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키위들은 이걸로 이제 뭐 샌드위치에도 넣어서 드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햄버거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채소하고 네. 고기 같은 거 해서 네. 샐러드로 이렇게 올려서 먹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예, 오늘 보리뱅이 나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 welcome to dawning, and the dawning to noon they bright, and Christ's great kingdom, so come on earth, the kingdom of love and . 자, 이제 신앙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카톨릭과 개신교는 똑같지 않은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교회의 형태는 다를 뿐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는 같은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서로가 강조하는 바가 조금 다른 것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서로 인정하면서 각자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희 집에 교회 식구들이 왔었습니다. 한 분이 집을 구경한다고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집사님, 집사님네 십자가는 좀 다르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이 이것은 천주교의 십자가라고 또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십자가를 제가 한국에서 성당에 다닐 때부터 집에 걸어두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궁금해집니다.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고 카톨릭의 것에는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궁금한 것 하나는 알파벳 대문자 INRI라는 글자가 십자가 위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언젠가도 십자가에 네. 대한 상담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 다시 십자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이 계시네요. 뭐 그만큼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도 언제가 확실하게는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네. 뭐 그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에서 네. 자꾸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우상화 되어가는 그런 현상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염려 차원에서 예. 상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네. 또 그 신앙을 잘 이어나가는 것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네.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소중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이 전에 성당에 나가시던 때의 십자가를 지금도 집에 걸어놓고 계신 것이 발단이 되어 궁금해하시던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요. 예. 내담자께서는 그다지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시고 계신 것 같았는데 집에 방문하셨던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모양이 천주교식이라고 말을 하셨나 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 마음 상해하시는 모습보다는 뭐가 다른가 하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지인의 댁에 가서도 예. 집에 있는 것 뭘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말한다는 예.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조심스럽고, 예. 예. 만약에 이제 정말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하면 뭐,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항상 좀 조심스럽고 네. 또 말해서 상처가 생기거나 또 뭐 서로 마음에 네.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네. 주의를 해야 되고 네. 만약에 얘기할 것이 있다면 네. 뭐 교회에 신앙적인 얘기라면 네.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 장로님들 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네.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네.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아무튼 네. 오늘 이 내담자께서 이제 뭐 교회 식구들이 네.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친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잘 네. 지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네.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시고 네. 오히려 아 그렇구나 네. 나도 정말 그게 궁금했어 네. 이렇게 이제 알고 싶은 마음에 네. 오늘 네. 상담을 요청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형상을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이든지 예. 뭐든지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형벌 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한 신앙으로 믿고 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예. 부활하심으로써의 어떤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셨다는 의미로 그냥 아무 형상이 없는 그런 네. 십자가만을 사용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네.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형상 만드는 것을 네. 기독교에서는 좀 금하고 자제하는 네. 그런 입장이죠. 예. 예. 십자가 모양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종류가 어느 정도나 있고 왜 그렇게 많은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만들어졌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원래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것이 아니었죠. 네. 그렇죠. 네, 네. 뭐 지금도 우리 기독교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을 정도인데 원래 십자가는 이제 고대 페르시아 시대에 예. 그 죄수들을 처형하던 하나의 도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고대 이집트와 또 카르타고 지방 예. 또 로마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로마의 형벌대로 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모양이 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네. 조금씩은 다르게 네. 변형돼 나갔어요. 네. 네. 15세기 이후에 십자가가 뭐 기독교의 상징처럼 뭐 되기 시작을 했다고도 보는데 네. 우리가 눈여겨보여야 될 것은 네. 그 십자가에 자꾸 어떤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데서 예. 모양도 다르게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십자가 모양 굉장히 많아요. 예. 저도 뭐 가끔 어디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예. 야, 저 십자가 모양은 참 특이하다. 예. 왜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예. 저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늘 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예, 모양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네. 우리 한 400여 개나 된다고 아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지고 변화된 것은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자꾸 이제 그 십자가에다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자기 이제 각자 시대마다 지역마다 예. 예. 부여하고 싶은 의미가 다르니까 네. 십자가의 어떤 모양도 네.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마다 의미가 각각 다르군요. 네네. 그러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네.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네. 먼저는 라틴 크로스라고 해서 네. 가장 일반적인 십자가 모양인데 네. 그냥 우리가 교회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예. 아무 형상이 없이 예. 그 뭐 또 그 십자가의 그 예. 틀의 그 형체도 네. 뭐 어떤 장식이 없이 네. 또 뭐 굵기도 똑같고 예.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십자가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희망을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예수님의 형상이 비어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예.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켈트 또 아이리시 크로스라고 그래서 예. 이제 뭐 영어 발음은 셀틱이라고도 하는데 네. 켈트 족들의 부르는 얘기죠. 아이리시 네. 하면은 영국의 그 켈트족이라든가 네. 아일랜드 사람들 예.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십자가인데 네.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부분에 네. 그 어떤 그 원형으로 된 그 어떤 틀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봐요. 네. 원형의 모양도 뭐 두겨 네. 태가 두 개 있냐, 또 뭐 네. 하나가 있냐, 네. 뭐 이런 형식은 다 있는데, 네. 그거하고 이제 조금 비슷한 게 이오닉 크로스인데, 네. 이거는 이제 6세기경에 잉글랜드 쪽으로 선교사로 네. 파송되었던 콜롬바라고 하는 선교사가 네. 처음에 이런 십자가를 예. 사용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탈 크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뭐냐면 혹시 권사님 보신 적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 네. 별 모양으로 네. 쫙 있는 거. 별이 형상이 쫙 이렇게 막 별이 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저는 못 봤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런 거는 그 캐톨릭의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런 뭐 십자가를 많이 들고 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그 십자가 교차하는 지점에 예. 별 모양을 한 거는 예.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네. 좀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네.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권사님도 아시는 이렇게 T 십자가, 예. 네, T자형의 십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타오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타오. 네. 근데 이제 알파벳, 헬라어의 그 그리스어의 알파벳 중에 타오라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모양이 예. 영어 알파벳의 T하고 똑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타오 크로스라고 하는데, 예. 이것은 이제 모세의 지팡이라든가 예. 혹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네. 많이 사용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꼭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 라틴 명패 크로스라고 해서 네. 오늘 내담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네. INRI라고 네. 이렇게 리본 같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네. IN RI라고 하는 글자가 네. 쓰여져 있는 그런 십자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밖에도 뭐 X자형 십자가 예.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네.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X자형 십자가 있고 네. 또 이 밖에도 뭐 태양신을 섬겼던 네. 이방인들의 그 습성 예. 있는 그런 것들 또 어떤 뭐 십자가에도 보면은 이렇게 있고 네. 그 위에 또 뭐가 하나 또 있고 또 하나 있고 네. 예?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마치 계급을 나타내는 것처럼 네. 십자가가 가지고도 네. 캐도릭에서는 뭐 교황이 사용하는 십자가 대주교가 네. 사용하는 십자가 이렇게 네. 다루는 모양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의미와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 그런 십자가 형태도 좀 네.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오늘 내담자께서 INRI라는 글자가 새겨진 십자가에 대해 질문해 오셨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 글자가 새겨진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그 INRI는 네. 그 이제 약자 이수스 예 네. 이수스 나사렛스 나사렛 루스 네. 렉스 루디 아르룸이라고 하는 예. 그런 글자의 그 이니셜을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네. 이제 예수님의 그 묘비라고 그게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네. 이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뭐 저도 뭐 읽기도 힘들고 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네. 그 네 단어의 첫 그 이니셜을 따서 네. INRI 이렇게 네.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했던 빌라도는 그 히브리 로마 헬라어로 네. 이렇게 써 붙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붙인 거는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갈보리 언덕이 예.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에게 자 와서 봐라 네? 예. 아,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서 예. 예. 사실은 이렇게 일종의 조롱하는 그런 글귀지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인리라고 써 있는 십자가를 집에 걸어놨는다는 것은 예. 마치 빌라도 입장에서처럼 예.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조롱 섞인 글자가 쓰인 십자가를 버젓이 사용하는 것은 조금이 아니고 많이 예. 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예. 카톨릭에서는 예수의 형상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중시하고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어느 교단에서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부착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요.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형상을 한 십자가는 예. 사실 가톨릭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아무런 형상이 없는 그런 십자가를 사용하고요. 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카톨릭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달리신 그런 형상의 십자가를 굉장히 좀 애착하고요. 예. 예. 반면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네. 순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부활로서 더욱 분명한 승리 영광을 가져줬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 형상이 없는 그런 네. 십자가를 사용하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뭐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예. 절하지도 말라 말씀하신 예. 그 십계명의 교훈을 그렇게 따른다는 의미로서 예. 아무 형상이 없는 십자가를 사용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카톨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를 뭐 꼭 우상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예, 예 않겠지요. 예. 예.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그 형상 앞에 서 있는 그 성도들이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예. 문제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일부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십자가조차도 예. 예배당에 설치하지 못하게 네. 이렇게 뭐 교단적으로 결정을 한 교단도 있고 네. 네, 신학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네. 말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마저도 그 뭐 형상이 없는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네. 자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네. 어떤 섬김의 대상으로 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캐드릭에서는 그래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십자가 아니면 다른 또 어떤 형상들 네. 그런 데서 이제 기도하고 예. 하면은 뭐 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이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예. 혹은 아무 형상이 없는 십자가라도 그것을 예배당에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예. 결국 이제 그것을 대하는 신자들이 예. 그 마음가짐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겠네요. 네. 네. 우리 신자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은 무엇이겠는지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종교개혁자 그 존 칼빈이 네.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네. 남겼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지셨던 십자가만이 의미 있는 십자가다. 예. 다른 십자가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갈보리의 십자가도 예. 십자가 자체 또 예.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 예.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예. 그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예. 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네. 근데 이 고백도 네. 십자가라는 것에 초점이 아니고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예. 잘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만큼 우리 모든 신자들도 뭐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 네. 구원의 은총 네. 이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네. 생활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네. 우리의 소망이 되고 네.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래야 될 것이죠. 네.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참 중요하고 예. 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네, 예. 이걸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십자가에 순환 당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살리셨다는 예.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네.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오늘날 이제 많은 경우에 십자가 형상에 너무 집착하고 치우치는 그런 신자들이 주변에 네.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 형상이 있는 예배당에서 기도해야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예. 저도 한국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예. 저희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없었는데 예.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께서 예. 십자가를 아예 뭐 선구사에서 맞춰가지고 교회에 가져오셨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네.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애처로운 모습으로 목사님 예. 예.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정말 기도하기가 예. 때로는 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 네, 알았다고 하고 예. 그때 이제 십자가를 강대상 위에다가 이렇게 예. 그 걸으셨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뭐 십자가 형상이 있는 예배당에서 기도해야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그 십자가를 작은 십자가를 예. 이렇게 손에 쥐고 예. 이렇게 기도하면은 더 응답이 빠르다다. 예? 더 기도가 더 집중된다. 예.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많은 분들 보면 자동차에다가 뭐 백미러 같은데 예. 이 보면 십자가 형상에 뭐 이렇게 예. 달아놓는다든가 예. 예? 뭐 이렇게 하고 내 몸에 뭐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든 십자가 반지를 하든 예. 십자가 귀걸이를 하든 예. 내 몸에 어떤 십자가 형상을 가진 어떤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몸에 지니고 생활하면 내 삶이 더 안전한다든가 어떤 또 뭐 효과가 있는다든가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예. 십자가의 올바른 정신과는 거리가 좀 먼 것이지요. 예. 그래서 오늘 내담자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십자가 상을 거실에 걸어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냥 장식품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이것이 네.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네. 정말 그 신앙이 자랑이 되고 네. 그것으로 인한 어떤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확신하면서 네. 생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참에 더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네. 드릴 것은 네. 오늘 내담자께서 뭐 교회 식구들이 와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마음의 상함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예. 글쎄 모르겠어요. 예. 나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네. 다른 집에 가셔서 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항상 조심하면서 네. 성도들과의 관계에 예. 좀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점 또는 여러 어려운 점, 갈등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나 항상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PM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함에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정오에 다시 맛있는 나물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